볼스카 국경조린 헌법조례 즈음에서 주조 볼스카 공화국 대사관에서 3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한송렬 외무성 부상, 관계부문 일꾼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대표들,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습니다. 크쥐 슈토프 체벤 볼스카 공화국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